수확의 계절, 씨 뿌리는 계절, 여름의 푸른 잎이 내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부르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아니, 창밖에서는 사풍이 불고 있는데 웬 여름 얘기 이러셨죠? Green Leaves of Summer, 이 노래의 노랫말이었어요. 노랫말도 좋지만요, 브라더스포의 비장한 창법, 이것이 가슴을 더욱 뭉클하게 해주는 노래입니다. 영화 보신 분들이라면 더 그러시겠죠? 그 존 웨인이 감독하고 주연까지 한 영화 알라모. 전투가 끝난 뒤에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처참한 알라모 요새가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이 영화 알라모의 주제가 Green Leaves of Summer를 부른 브라더스 포가요, 우리나라를 찾아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1일에 공연을 갔는데요. 올드팬은 물론이고 그 전자음악에 젖어 사는 젊은이들에게도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기계음을 전혀 쓰지 않는 깨끗한 노래. 이런 노래들은 우리의 답답한 가슴을 깨끗이 씻어주지요.

어린 꼬마가 이번에는 뉴욕에 혼자 떨어져 버리죠. 영화 홈얼론 2에서 홈얼론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들으신 My Christmas Tree였습니다. 아, 동덕여고 1학년의 강은환 학생이 저는 은환이 아니라 은안이라고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저도 사실 은임인데요. 사람들이 부를 때 그냥 은임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 이름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이제 은환 양은 앞으로 계속 엽서 보낸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은안이라고 불러드릴게요. 은안 씨랑 또 서울시 동대문구 답신리의 양승훈 씨, 서울 마포구의 오상일 씨, 서울 동작구의 새침대기 전계윤 씨가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시네마 천국 중에서 나타를 위한 사랑의 테마. 늙은 영사기사 알프레도와 어린 소년 토토가 극장 영사실 안에서 나누는 우정. 이태리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영화 시네마 천국은요. 그다지 강렬한 메시지나 목적의식은 없지만 이 영화와 인생을 아주 잔잔하게 그려나가면서 관객들에게 친근감을 안겨준 작품이었죠. 그런데 국내에서 개봉된 이 작품에는요. 원판에서 한 50분이 빠져 있습니다. 어린 토토가 청년이 된 후에 사랑에 빠지는 그 같은 학교 여학생이 있었죠. 바로 엘레나인데요. 이 토토는 워낙 수줍은 성격이라서 말을 못하다가 마침내 그 여학생과 만나게 되죠. 둘이서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쯤에 토토는 군대에 가는 바람에 그만 둘은 헤어지게 되는데요. 필름 원본에는요, 이 두 사람의 로맨스가 진전되던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알프레도, 늙은 영사기사 알프레도의 실수로 헤어지게 되는 장면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군대에 입대한 토토가 그 사랑하는 여인 엘레나와 만나기로 한 약속을 알프레도에게 전해주라고 했는데요. 그만 알프레도가 깜빡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오해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별하는 그 과정이 설명된 셈이죠. 이 부분은 그 첫 시사회 당시에요. 좀 지루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이 나중에 삭제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영화를 수입한 국내 회사 측이 이 필름 원본을 본 후에는 아주 감동을 받아서요. 현재 원판 필름을 재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하죠. 리들리 스코트 감독의 블레이드 러너, 이 영화 역시 제작된 지 10년 만에 지금 다시 편집된 복 원판이 완성되었습니다. 82년에 개봉 당시에는요. SF 영화로서는 좀 너무 무겁다, 또 너무 어둡고 암울하다 이런 이유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미래를 예견하는 SF의 걸작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죠. 이 분위기에 힘입은 탓일까요? 리들리 스코트 감독은요. 그 제작 당시에는 주위의 압력에 못 이겨서 자신의 고집을 꺾었던 부분들을요. 이번에는 모두 수정했다고 합니다. 극의 흐름을 설명하는 주인공 해리슨 포드의 나레이션을 전부 삭제했고요. 또 그와 인조인간 레이첼이 미래를 설계하면서 떠나는 밝은 라스트 씬, 이것도 빼버렸다고 합니다. 대신에요, 주인공 데카드가 자신의 임무, 즉 인조인간을 없애는 일에 대해서 그 본질을 의심하는 고민 과정이 좀 더 확대됐다고 하죠. 자, 다음 곡은요. 영화 똥방 보파의 동방불패 중에서 듣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요. 이모충, 이연걸이 떠날 때 원령령 공주, 관지림이 검은고를 전해주려다 결국 전해주지 못하죠. 그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물안개와 함께 흐르던 곡, 소호강호입니다. 영화 동방불패 중에서 소호강호였습니다. 신공을 완성해서 무림을 통일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욕망까지 철저히 가둬버린 동방불패. 이 불행한 영웅역의 임청하는요, 마치 그 역할을 위해서 태어난 배우처럼 자신의 매력을 완전히 모두 다 드러내고 있었죠. 린칭샤, 임청아, 푸르스름한 아침 노을. 이름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이름처럼 차가우면서도 깨끗하고 이지적인 얼굴. 바로 임청아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1955년생이니까요. 우리 나이로 하면 38의 끝에 있는, 사실은 나이든 여배우입니다. 그런데 무슨 비결 때문일까요? 그 정도 나이라고는 상상이 가질 않는 앳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인 얘기로는요, 수영과 일에 대한 정열, 이것이 젊음의 비결이라고 하죠. 중국 산둥성에서 태어나서 대만에서 자랐는데요. 임청아는 여고 졸업 후에 창회란 작품으로 데뷔했습니다. 그 후에는 주로 대만 예술 영화에 출연해오다가 그 서극 감독의 촉산 기업, 여기에 캐스팅되면서 홍콩 영화 인연을 맺었죠. 그런데 그녀의 단정하고 또 지적인 이미지 때문일까요? 임청아는요, 이제껏 여러 번 남장 여인을 해왔는데요. 국내 비디오 제목으로는 도마단이라고 나와있는 북경 오페라 브루스. 이 작품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이중첩자 노릇이라는 그 군복 차림의 남장 여인이었었고요. 또 얼마 전에 개봉된 영화 동방불패. 여기서는요, 비법을 익혀가지고 점차 여성화되는 그런 남자 역을 맡았죠. 또 최근에는 왕가위 감독과 함께 동사서독 이 영화를 찍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남자와 여자를 번갈아 맞는 그런 무사 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얼굴이 고전 사극에 더 어울린다는 그런 주위의 평가에 따라서요. 이제껏은 무협영화에 많이 출연했었지만요. 사실 그녀가 출연한 현대영화도 우리에게는 좀 소개됐었습니다. 금마장 영화제에서 9개의 부문을 휩쓴 곤곤 홍진, 국내 제목으로는 그냥 홍진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는 여류 작가로 등장했었고요. 지난 87년인가요? 88년에 개봉했었죠. 주윤발과 함께 출연했던 몽중인. 이 영화에서는 아주 그 현세와 과거를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깨끗하고 지적인 여인으로 나왔습니다. 참 그리고 곤곤 홍진에서는요. 그 홍진에서는 현재 그녀와 10년째 사랑과 우정을 나누고 있는 애인이죠. 진한과 함께 공연하기도 했었습니다. 홍콩 남자 배우들이요. 그러니까 주윤발, 장구경 이런 유명한 쟁쟁한 배우들도 홍콩 최고의 미녀 뽑으라 하면 바로 임청아를 꼽는다고 하는데요. 이 고전적이고 원숙한 분위기, 꼭 담은 고집스러운 입술, 그리고 결코 큰 소리는 내지 않을 것 같은 고혹적인 미소. 이런 그녀의 매력들이 변하지 않는 한 그녀의 인기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동사서독 외에도요. 동방불패2, 절대쌍교, 녹정기2 이런 것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임청아가 바로 지금 홍콩에서 출연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홍콩에서 지금 개봉하고 있는 건데요. 암년 도화원, 그러니까 비밀사랑 도화원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조금은 실험적인 뮤지컬 영화라고 하죠. 이 영화에서 임청아가 직접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연극배우로 나오거든요. 남아당자강을 작곡한 황짠과 함께 부릅니다. 신경 쓰지 말아요. 펑칭송. 知道是非不言，匆匆又。

Everybody knows a little place like Kokomo. Now if you wanna go and get away from it all, go down to Kokomo. 영화 칵테일 중에서 코코모였습니다. 아, 제가요, 이 칵테일을 신청해주신 분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제가 한번 제 수첩을 뒤져보니까 지난번에 충남 논산에서 황성환 씨가 신청해주셨고요. 또 대전에서 길라니 씨가 신청해주셨네요. 좀 늦었지만 잘 들으셨겠죠? 충북 옥천군 양수리의 임연정 씨는요, TV에서 방영된 페리스의 청춘에서 주인공 매튜 브로데릭의 여자친구 이름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미아 사라였죠. 스펠링은요. M-I-A-S-A-R-A입니다. 자, 적으셨나요? 아, 서울 노원구 중계아파트에서 희라고 하신 분이요. 제 목소리가 시큼한 주스 같은 느낌이 든다면서 이런 엽서를 보내주셨거든요. 글쎄요, 이게 칭찬인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여튼 엽서 감사합니다. 희야 씨께서 신청하신 곡 들려드립니다. 영화 해바라기 중에서 Loss of Love, 만토바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추억의 영화. 팬이라면요, 해마다 이맘때쯤 생각나는 영화 꼭 한두 편씩은 있죠. 크리스마스를 영화의 주요 소재로 삼은 영화들. 그 34번가의 기적 같은 영화가 있는가 하면요, 영화 전체는 아니더라도 작품의 절정이나 배경을 크리스마스로 삼은 영화도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모티브로 크리스마스가 등장하는 영화는 이렇게 수도 없이 많죠.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 문명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구미의 영화계에서는요, 이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이 연중 최고의 황금 시즌이어서 아예 처음부터 대목 경기를 노리고 만들어지는 그런 크리스마스 영화도 많습니다. Miracle on 34th Street, 34번가의 기적. 지금부터 45년 전에 조지 시튼 감독이 만든 미국 영화의 고전이죠. 영화 34번가의 기적은요, 글쎄요, 산타클로스의 현대적 의미를 묻는 그런 영화라고나 할까요? 뉴욕 최대의 백화점 메이시, 여기서 크리스마스 시즌 판촉 캠페인에 산타클로스로 이용되는 크리스 클링클 노인, 그가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자신이 진짜 산타클로스라고 주장하는 이 노인은요, 결국은 정신 이상자로 몰려서 법정에 서게 되죠. 모든 것이 과학과 이성으로 설명되는 이 시대는 산타클로스가 발붙일 자리를 내어줄 수가 없는 거죠. 처음 크리스 크링클 노인을 산타클로스로 채용한 메이시 백화점의 판촉 부장, 워커 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어린 딸 수잔을 지극히 현실적인 아이로 교육시켜서 아주 어린애답지 않은 애어른으로 만들죠. 하지만 이 수잔은 크리스 크링클 노인을 만나게 되면서부터는 그 또래의 아이다운 꿈을 갖게 되고, 또 노인을 진짜 산타클로스로 믿습니다. 산타클로스에게 잔디가 깔린 집에서 아빠와 함께 살고 싶다, 이렇게 소원을 말하는 수잔. 영화는 마지막 장면에서 이 기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아주 감동적인 순간을 보여줍니다. 워커 부인은 또 친절하고 양심적인 변호사 프레드랑 결혼하고요, 교회에다가 잔디가 깔린 집을 장만합니다. 산타클로스가 34번가에 정말로 기적을 이루고 떠나갔던 거죠.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사회에 살면서 외형의 사물로서 자신의 만족을 얻으려는 현대인들에게요, 이 영화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꿈이죠. 꿈을 잃어버린 데서 오히려 더 심해지는 물질주의는 우리 시대의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요, 수잔으로 나온 나탈리 우드, 그때 9살이었죠. 초원의 빛 이 영화로만 기억되던 그녀의 그 깜찍한 연기 잊을 수 없습니다. 자, 영화 34번가의 기적의 테마곡 듣습니다. 데이빗 뉴만이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여학생을 쫓아서 남자가 여장을 하고 기숙사로, 여자 기숙사로 숨어 들어가는 얘기들 몇 편 있지요. 그 중에서 89년도 영화 해피 투게더 중에서 터틀스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자, 이 해피 투게더는요, 경북 경산군 하양읍에서 원경선 씨가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제 앞에 두 장의 엽서가 있는데 똑같은 분에게 온 거예요. 대구 남구 대명 칠동의 이기표 학생. 이분은요, 그 친구 만성이가 재수 공부를 하는데 영화배우 못지않게 멋진 친구, 이 친구 힘내라고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엽서에는요, 새엄마는 외계인에 나왔던 댄 에크로이드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하셨네요. 자, 댄 에크로이드. 이름만으로는 그의 얼굴을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 분들도 더러 계실 텐데요. 헐리우드 코미디 영화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영화 새엄마는 외계인. 여기서 주인공인 호라비 밀스 박사, 그리고 영화 마이걸에서 안나 클럼스키의 아버지 장이사. 이게 모두 그가 맡은 역할이었죠. 데미 무어가 출연했던 문제될 건 없다고, Nothing but Trouble. 여기서는 직접 각본, 감독, 주연 모두 맡아서 감독으로서의 재능까지도 발휘하고 있습니다. 댄 에크로이드는 1952년생인데요. 고교 시절부터 비틀스 음악과 재즈에 심취해서 밴드를 조직하기도 했었는데요. 이후에 영화 속에서 그와 콤비가 된 존 벨루시, 그도 이 그룹 활동 당시 만났다고 합니다. 75년부터는요, 뉴욕의 TV 프로그램 Saturday Night Live에서 그 유명 인사들을 흉내내면서 인기를 끌었었죠. 이 영향으로 같은 해 영화 배우로 데뷔했습니다. 존 벨루시와 함께했던 코미디물이죠. 개봉 당시에 큰 인기를 끌었던 Bruce Brothers를 비롯해서 Ghostbusters 시리즈로 코미디 스타, 이렇게 부상했습니다. 아, 최근에는요, 찰리 채플린의 일대기를 그린 채플린에서 마크 세네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마크 세네트는 채플린을 헐리우드로 데려간 유명한 제작자 겸 연출가지요. 자, 새 엄마는 외계인 중에서 듣습니다. Pump Up the Volume, M.A.R.R.S. 멀스의 연주한 노래입니다. 영화 새엄마는 외계인 중에서 Pump Up the Volume, 마을스의 연주와 노래였습니다. 아, 이리 씨의 안영 씨 두 번째 엽서네요. 아, 이분은 그때 서클 그림자 공간, 영화 서클에 계신 분이죠. 오늘이 친구 윤지 생일이라고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서울 중구 신당 1동에서 어, 윤주 씨도 오늘 생일이시라고 하셨네요. 이두 분께 생일 축하곡 띄워드립니다. 효성여대 일문과 3학년 김지연 씨가 신청하신 곡, 영화 팻 게러스와 빌리 더 키드 중에서 리버 테마입니다. 제임스 코반이 패티 역으로 나왔고요. 또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이 빌리 역할로 나왔던 서부극이었죠. 밥 딜런이 직접 출연하고 음악까지 맡았던 영화 팻 게러트와 빌리 더 키드 중에서 리버 테마였습니다. 자, 이 밤이 지나면 이제 새로운 주가 시작되죠. 이제 얼마 안 남은 12월 마지막까지 잘 열심히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세요.